작년 언론에 났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무신론자가 50%를 넘었습니다. 2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48% 정도가 무신론자였습니다. 3위와 4위는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5위가 한국입니다. 전에는 한국이 11위 정도였는데 무신론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가 한국이 5위입니다. 46%의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책인데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신을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장차 모든 종교의 신을 박멸하게 될 것이다. 100년 안에 책방 구석에 먼지 앉은 성경만 보게 될 것이다. 이분이 계몽주의 시대 때 냈던 분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말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냈던 그 책을 다 거둬들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주겠다. 후회하면서 비참하게 마지막 말로를 살아갔고 성경은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이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테르라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이분이 했던 말이죠. 50년 안에 기독교는 박멸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했던 분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신을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 성소공회에서 이 볼테르가 살던 집을 성경을 만드는 인쇄소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스위스에서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는 배고픔을 느낀다. 자, 음식이 있다. 집 오리는 수영을 하고 싶어 한다. 자, 물이 있다. 사람에게는 성적 욕구가 있다. 성이 존재한다. 내게 만일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면 그건 다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그에 대한 최고의 답은 하나님이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주장은 한 번도 많은 호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덮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현재에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부류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기의 삶은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주의를 포기하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승진을 위하여 잠시의 부정직함을 용납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치미를 떼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까요? 불투만, 슬라이어마크, 하르나, 니체, 임마누엘 칸트. 이분들은 교회 안에 목사의 아들이거나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들인데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부정했던 분입니다. 그 중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혹시 도올 김용옥, 한국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평하는 분이죠? 이분도 권사의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가짜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많은 댓글들이 나오죠.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은 누가 다는가?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또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자신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아는가? 예배하는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 아론의 말 앞에 바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이죠?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호와가 누군데? 왜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냉소적이고 멸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통치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다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인근 지역의 나라들의 종교와 문화생활과 언어들을 반드시 통치 교육자로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의 종교를 모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바로는 이미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한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익숙히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바로는 누굽니까? 신입니다. 신. 나의 말이 아닌 다른 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다른 신의 존재를 하급으로 두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바로는 꺾이게 되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집스럽던 바로 왕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태양의 아들이며 태양 신인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어디 있겠냐라는 반응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목을 곧게 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혹시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일 처음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말이 맞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니까 너희가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자녀가 무시하거나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말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그 다음에 가졌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믿지 않게 되고 자기가 인생의 신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왜 모세가 돌아오지 않지? 불평과 불만을 하더니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러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뭘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부패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음식이 상해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누가요? 저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멸시를 당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에게는 간까지 주겠다라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멸시하고 무시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에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똑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섬겼는데 이들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재물을 오면 제사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익힌 것은 진리니까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생고기를 가져가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약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을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부모가 자식을 멸시하면 자식도 부모를 멸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너희 집안을 멸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 왕이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나중에 뭐라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빈자매가 읽었었죠.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다는 말은 학문이 없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깨우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 밖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역사였습니다. 교회 밖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않냐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명절을 보내놓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예로 삼으셨습니다. 이 바로의 이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관계, 자기의 입장이 옳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회개보다는 후회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린이 여러분,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다른 신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출애굽기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안 하고 있는데요. 다 그러겠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안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반문하죠. 현대인들 속에, 여러분 속에 우상하면은 어떤 신상을 만들었고 섬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펄 버기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우상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돈, 권력, 쾌락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을 신으로 떠받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모를 신으로 믿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자식을 신으로 믿고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 때문이라면 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경력을 위해서라면,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성취감을 위해서라면, 칭찬을 위해서라면, 체면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라면, 스포츠를 위해서라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대의나 입장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로가 2절에 했던 여호와는 누구에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신이 되어 있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정한 배우자로 삼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간음을 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여겨야 하는데, 개인적인 성취나 금전적인 번영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우상은 바로 성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군이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으며 무겁게 여기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음을 우리는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먼저 복종하고,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고, 여러분이 먼저 엎드려야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일지라도 우상이며 신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